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.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.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마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저러쿵 이러쿵 시비 걸지 마.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여. 사랑의 꿈까지 씌워버렸어. 난 나는 어쩌면 좋아. 사랑의 꿈까지의 콩, 내 사랑 꿈까지의 콩콩.